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스 소드파타르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김종일화협회 대표단, 왕무제 중국미술과 화보사 사장 일행과 리촌추 중국 단동건운무역유한공사 총경리 일행, 최령호 중국연균과학기술대학 전 부총장 일행이 11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